17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을 폭로하는 문서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정부의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군부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판결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